맞출 거라는 걸 알아. 벽을 세워봐도 간신히 네 앞에만 서는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아찔히.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지러워 모든 감각이. 내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. 제어가 안 돼. Playing with fire. 단숨에 날 사로잡아. We know where we go. Yeah girl, here we go. Touch and go, baby, touch and go. 천사를 닮은 그 미소. 넌 쉽게 벽을 허물고 유유히 멀어져가도. Yeah, touch and go, baby, touch and go. 엉망이 될 걸 알아도 번번이 나의 앞에서 무너져 내려 도미노. Like all pissed off. 헤어나올 수가 없어. 선택지는 너뿐인 걸. Touch and go,